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푸른 숲 솔레이오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어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꽃이 피는 봄날을 안아오리라. 이리 마음 한 줄기 불이 되어서 속이도 푸른 싸 키워가리라. 꽃이 피는 봄날을 안아오리라. 꽃이 희망도 설레이는 푸른 수 이솝꽃 피리 누를 바치리 이내 청춘은 누를 바치리 이내 청춘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그 마음 애곡이야 그 사람 애곡자야. 이상 노래 6곡 보내드렸습니다.